만수대 운동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조체 106 2017년 새해의 즈음에서 29일 조조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계획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대표부 성원들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